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침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침 예배 때 이미 함께 나누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생명과 죽음을 살펴보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 아랏 족속에 의해 공격을 받고 몇 사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있는 성읍을 멸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패배한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서 패배와 승리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4장에서의 패배와 민수기 21장에서의 승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 족속에게로 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게로 가면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에게로 갔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에 의해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호르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 공격을 받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음의 심판을 경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무시하며 살다가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멘. 아멘.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와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을 듣고 그들은 그 땅을 멀리 돌아 다음 목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지름길로 가도 힘든 상황인데 더 험하고 더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상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분노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거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매일 먹고 있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싫다고 외쳤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들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들은 입을 열어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큰 목소리에 실려서 상대방에게 폭탄처럼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을 먼저 다스렸어야 했었고 상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상한 언어들과 불신의 언어들을 내뱉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우울감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는 일들을 빈번하게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은 화산처럼 분화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발한 감정은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에돔 족속과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서 싸움을 합니다.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한 감정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리고 힘없는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충돌을 피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감정 소모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보시며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기에 혈통의 순수성을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고 하니 사마리아인들이 허락하지 않고 막아 섰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해서 우리를 막고 서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 죽이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고 아무 말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하셔서 돌아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의 적대적인 행동에 마음이 상했던 요한은 야고보는 그 상한 마음을 처리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태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능력과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힘을 보복하는 데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도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사랑하라는 문장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힘으로 뚫고 가는 삶에서 사랑과 절제와 인내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에돔을 만나고 사마리아를 만날 때 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충돌을 피하고 멀리 돌아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을 써서 돌파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무너뜨리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돌파가 아닌 돌아서 가는 길들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생명의땅으로변한다는것을보게됩니다불과구름기둥이그들을더위와추위에서보호하고그들을인도했습니다만나와메추라기그리고반석에서터져나온물을통해하나님은그들의허기를채우셨고그들의갈증을해소시켜주셨습니다그러나생명의땅이죽음의땅으로변하는순간들이있음을알게됩니다바로하나님의말씀을하찮게생각하며무시할때입니다심지어생존을위해모든것들이넘치도록채워져있고그를둘러싼환경이아무리안전하다고할지라도하나님의말씀을가볍게여기고그말씀을버린자들이서있는땅이죽음의땅으로변하는것을보게됩니다지금우리가읽은말씀에서도하나님께서불뱀을백성중에보내어백성들을심판하시는장면이나옵니다이것은이스라엘백성들이반복적으로지속적으로의도적으로하나님의말씀을멸시하고믿지않았기때문입니다이전에도백성들이하나님의말씀을무시하며순종하기를거부했을때심판이있다는것을경험적으로그들은알고있었습니다그들은하나님의말씀이실제로이루어진다는것을경험했습니다하나님은하신말씀을실현하시는분이라는것을알고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백성들은하나님의말씀을하찮게여기며하나님을시험하고멸시했던것입니다하나님의말씀보다지금자기자신의욕망이더중요하다는것을드러낸것입니다이것이바로우리안에깊이내재하고있는죄악의속성입니다말씀을어기면정령죽으리라라는말씀을듣고읽고외우고있어도우리는혹시죽을까하노라라고말씀의의미를희석시켜재해석해서죄악의낙을누리는경향들이있습니다안되는줄알면서도심판이있는줄알면서도하나님이싫어하시는것을알면서도우리는우리의욕심을포기하기를철저히거부합니다왜냐하면하나님의말씀보다나의욕망을더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입니다이스라엘백성들은결국하나님의말씀을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의도적으로멸시하다가불뱀에물려죽음을경험하게된것입니다선악과를따먹은아담과하와처럼하나님의말씀이아니라자기의소견에오른대로행하며살았던사사시대의사람들처럼말씀을하찮게여기고무시하다가사망을경험하게된것입니다그런데불뱀에물려죽어가던사람들도하나님의말씀대로장대에매달린노뱀을고개를들어쳐다보면해독되어살수있게되었습니다불뱀에물린사람들이살려달라고아우성치자중보자모세는하나님께기도해서백성을향한은혜를간구했습니다그때하나님은불뱀의모형을만들어장대위에매달라고하시며그것을쳐다보는자들은살게될것이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모세가그말씀에순종해서노뱀을만들어장대에달았을때그것을보는자들은다시생명을얻을수있었던것입니다하나님의말씀을생명처럼여기며그말씀을믿고실천했을때사망을경험하던사람들이생명을경험하게된것입니다죽음과생명은하나님의말씀을믿느냐믿지않느냐로결정되는것입니다출애굽기에보면이집트바로왕이하나님의말씀을무시하고이스라엘백성들을해방시켜주기를계속거절했습니다아홉가지의여러가지재앙을통해하나님의심판을겪었음에도불구하고하나님의말씀에순종하지않았습니다그때하나님은하나님의말씀에순종하지않는자들에게열번째재앙이임할것이라고심판을선언하셨습니다모든처음난자나동물들이다죽음을경험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스라엘백성들에게도동일한재앙이임하지만하나님의말씀대로어린양을잡아우슬초로양의피를적셔문임방과좌우설주에뿌리고아침까지한사람도자기집문밖에나가지않으면죽음이그집을넘어가게될것이라고했습니다그말씀에순종해서그말씀대로준행했던자들은재앙과죽음이그집과그사람들을넘어갔습니다그러나하나님의말씀대로순종하지않았던자들은처음난것들의죽음을지켜봐야만했던것입니다바로왕의첫째아들도예외일수없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이자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믿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그 믿음의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음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패배와 죽음이 아닌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합니다.